메이데이 16회는 진보노동자회 충남지부 대표인 정선원 동지의 강연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교조 활동, 지역노동운동과 진보운동의 경험이라는 주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느덧 나이가 먹어서 또 과거 일을 한번 되짚어 봐야 되는 그런 나이가 된 것 같습니다. 주로 제가 이제 공주 지역에서 살면서 79년에 공주 사범대학을 와서 그 이전까지는 사범대학 오기 전까지는 중고등학교 고향 여수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오기 전까지는 그야말로 체제가 만들어낸 그대로 그 인간 그대로 이렇게 살아왔었습니다. 79년에 그 대학을 왔더니 뭐 성적은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왔는데 일부 선배들이 그 좀 무식하다고 이렇게 비꼬는 투로 이렇게 툭툭 던지고 그래서 도대체 뭐가 무식한지를 잘 몰라서 79년 그 여름방학 때 그때 저를 가장 비꼬기도 했던 신문사 편집장을 찾아가서 형님 저기 뭐 책 좀 달라고 했더니 한 21권으로 기억하는데 21권의 책을 주더라고요. 아마 떼어먹으면 어떡할까 아무튼 모르겠는데 아무튼 줘서 그걸 아마 방학 동안에 아마 한 17권 정도 본 것 같아요. 낮을 밤삼아서 뭐 밤을 낮삼아서 그래서 그렇게 본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보면서 사실 79년이면 그 유신의 막바지였습니다. 이제 사실은 그런 세상 좀 느낌을 몰랐었고 그래서 아마 그 2학기 때부터인가 이제 그 아마 책들을 보고 느끼면서 내가 박정희한테 속아왔다 뭐 이런 분노감 때문에 대학에서 그 수업하는데 그야말로 그동안까지는 중고등학교까지 그야말로 모범생이었는데 그 분노에 속았다는 것 때문에 막 어쩔 줄을 몰라서 술 한 잔 먹고 뒤에 가서 엎드려서 그냥 자다가 나오고 뭐 이런 좀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79년 초에 아마 학기 초에 들어갔더니 충북에서 삼수를 하고 들어온 이제 선배격인 동기생이 있었죠. 그분 주도로 학습 모임, 사회과 학습 모임을 그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아마 대학이란 무엇인가, 뭐 민중과 지식이 이런 책을 1학기 동안 좀 이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만 가지고는 깊은 뭐 생각은 없었고 아마 방학 동안에 여러 가지 책을 좀 섭렵하면서 박정희한테 속았다 하는 그런 감정과 생각들을 가지고 2학기에 임했었습니다. 그래서 2학기 돼서 그 사실은 그 상황이 김경숙 열사 그 YH 노조가 신민당사에서 농성을 하고 아마 그리고 또 김경숙 열사가 투신해서 죽고 뭐 이러면서 대학가에 경찰들이 그냥 쫙 깔렸어요. 그래서 공주사대 지금은 이제 대학을 됐습니다만 그 당시는 공주사범대 단과대학 하나였는데 그 학생들 서너 명만 모여 앉아도 형사 사복 형사들이 와서 옆에 와서 그냥 둘러 앉아 같이 앉아서 뭐 무슨 얘기를 하나 이렇게 듣고 같이 앉고 이제 주로 책 외판원으로 뭐 가장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학생들 서너 명도 앉아서 자유롭게 앉아서 대화할 수 없는 그런 정도 분위기가 79년 하반기였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사실은 이제 사회고 학습 모임이 79년에 만들었던 이름은 곰나루인데 아마 지도교수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미등록 서클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기억하는데 그런데 2학기쯤 들어오면서 여러 책들을 보면서 조금씩 정치화하니까 좀 유신체제 문제나 박정희 이런 문제들이 접근하니까 많은 학생들이 사실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한 수십 명 그때 공주사대 사회계열 들어왔으니까 사회계열에 수십 명이 모였다가 뭐 한 10여 명 이렇게 좀 남는 다 떨어져 나가고 이런 그런 상황인데 이제 그때 그 선배가 그 좀 떨어져 나가고 이러니까 그때 그 주도했던 선배가 야 선원아 우리 격사 한번 안 해볼래? 나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우리 저기 학교에 유신 반대 박정희 반대 좀 낙서를 하자 아, 그래요? 좋죠. 아, 왜냐하면 그 뭐 분노심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 학교를 뭐 꼭 더 이상 다녀서 교사가 되겠다는 그런 마음도 이미 좀 사라져 버린 상태라서 합시다. 아, 근데 그 선배는 나한테 얘기했고 나는 그럼 좀 몇 명 좀 더 모아가지고 올게요. 그때 같이 학습했던 한 세 명 더. 지금 정확히 세월이 오래돼서 세 명인지 네 명인지 총 합쳐서 한 다섯 명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래서 한 세 명을 더 모아서 공주대학에 벽서를 했습니다. 벽서는 뭐 유신철폐, 정보원 물러가라, 그리고 학교 현관에 길게 뭐 유신과 완수하여 뭐뭐뭐 하자는 것에 유신자를 이렇게 아마 긴 막대기를 사용해서 이렇게 지우고, 또 건물 벽에 군데군데 뭐 유신철폐니 정보원 물러가라 뭐 이런 걸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흔적이 아마 10년, 20년, 2000년대까지도 학교 단장하게 좀 흐리, 뭐 좀씩 이렇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아마 그 맹목적인 반항이었죠. 뭐 그 뒤가 어떻게 된다는 그런 생각. 근데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굳이 이런 세상에서 내가 굳이 교사해야 되느냐. 사범대 졸업하고 이제 그런 생각 가지고 있었고. 그런데 아마 며칠 뒤에 수업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한 사람씩 불러내서 그 당시에 뭐 랜드로버 차에 태워서 이제 공주경찰서로 갔습니다. 뭐 나중에 알고 봤더니 공주도 이미 1970년대부터 공주사범대도 신문사, 연극반, 그 다음에 문학회 이런 중심으로 사실은 고민하는 선배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교수님들도 뭐 한 분 정도, 한두 분 정도 학생들과 같이 고민했던 선배 교수님도 있었고, 이런 가운데 이제 그런 건이 일어나니까 아마 선배들 그룹인 저한테 그 책을 빌려줬던 신문사 편집장을 포함해서 몇몇들을 잡아가서 너 했지? 뭐 아니에요. 그럼 할 만한 녀석 돼. 그러다 보니까 저 1학년들이 이제 우리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와서 이제 처음에 뭐 유도신문하고 안 넘어갔는데 뭐 유도신문에 이제 나중에 넘어갔죠. 넘어갔는데 그 뭐 그 친구는 내가 먼저 부른 걸로 알고 나는 또 저 녀석이 먼저 불러가지고 할 수 없이 시인했다고 얘기를 했고. 근데 그 당시 이제 그 새벽에 벽서를 하고 그 페인트,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겉옷 뭐 이런 걸 금강 백사장에 딱 묻어버렸는데 또 다시 또 그거 다 파헤쳐서 또 사진 찍고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래서 이제 경찰서 유치장에 있는데 유치장에서 벽서했던 날이 10월 13일이고 유치장에서 며칠 있는데 사실 TV에서 부마항쟁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부마항쟁을 보면서 부산 마산에서 대학생들이 시위를 했고 또 진압을 하고 하면서 아 내가 틀리지 않았구나, 내가 박정희에게 저항하는 게 틀리지 않았구나, 이제 그걸 이렇게 느꼈는데 경찰서에 있는데 이제 부모님들 소환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이제 1학년들이라서 구속은 안 하고 한 사람 한씩 소환해서 이제 집으로 갔었고, 집으로 가는데 저는 어머님이 이제 고향에서 올라오셨는데 저기 뭐 멀미가 난다고 그래서 하룻밤 자고 가야 된다고 해서 자취방에서 이제 하룻밤 잤습니다. 자고 다음날 이제 내려가기로 하는데 새벽에 이렇게 라디오를 트는데 장송곡이 흘러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했더니 박정희가 암살됐다고. 그래서 내가 박정희 물러가라고 했는데 독재자가 물러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구나. 그때 새삼스럽게 느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가려고 공주대 앞을 딱 지나는데 군인들이 이미 이렇게 학교 포위하고 있고 기관단 쪽에 이렇게 설치해 놓고 있고,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또 그 붙어서 저항을 해야 되는데 뭐 그런 상황은 아니었고 집으로 이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내려갔다가 박정희 죽고 나서 뭐 그 이제 형식은 무기정학이었는데 3월 달에 다시 학교에서 그 복학을 했고, 그 주도했던 선배는 재적시켰다가 다시 복학을 했고, 그래서 이제 80년 초에 그야말로 1980년 초에 민주화의 봄을 만나게 됩니다. 아마 여기 저보다 연배가 좀 어려워서 대학교 때 그 민주화 봄이라는 상황을 좀 감이 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박정희 죽고 나서 그 정치권 일각에서는 그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민주정부를 수립한다고 하는 그런 흐름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흐름으로 이제 진행된 줄 알았더니 사실은 12.12 나면서 전두환이가 다시 신군부가 전두환 등 노태우 등의 신군부가 다시 이제 권력을 잡고 이제 대통령이 되느냐 아니면 선거를 통해서 민주정부가 되느냐 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제 5월 대학가에서는 예, 뭐 공주사대만 하더라도 자주적 이제 총학생회가 다 만들어져가지고 그 자주적 총학생회 중심으로 계엄 철폐, 그 다음에 군부 재직권 반대 이런 시위들을 학내에서 그리고 공주에서도 그 시내까지 한번 진출을 한 경험도 있었고요. 그게 아마 5월 10일경 정도 될 거예요. 10일경 정도 되는데 그때 일단 그 대치 상태에서 5월 16일 날 5.17 그러니까 5월 17일인가요? 17일 저녁 5월 16일 아마 새벽 밤 12시 기해서 계엄 전국 확대 계엄 전국 확대하면서 야당 정치인들 그다음 학생운동 지도자들 다 검거하고 이제 신군부가 다시 출범하려고 할 때 광주에서 저항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그 저항을 지켜보면서 예, 그때 이제 공주사대에서 학생운동 주도했던 선배들 잡혀서 군법 재판 받고 3년, 1년, 2년 이렇게 받고 저는 뒤에서 남아서 좀 일하기로 하면서 뭐 공식적으로는 나서질 않아서 그리고 이제 2학년이었고 안아서 조치원 32사에 잡혀가서 이제 삼천교육을 좀 대학생 삼천교육을 받았습니다. 아마 한 삼천교육 기간 아마 20일인가 됐던 것 같고 한 10일에서 20일 정도는 저기 대전경찰서 쪽에서 이제 보안사 잡혀가서 왔다 갔다 저기 하면서 조사받고 32사에 넘겨져서 아마 충남북 지역 한 40여 명 학생들 삼천교육 학생 삼천교육을 받았고 뭐 그렇게 됐습니다. 얘기가 좀 길어지지 않나 모르겠네. 학생 삼천교육을 받고 그런데 학생들 삼천교육 때는 이 삼천교육 때에서 나가면 또 그 사회의 기득권층으로 된다는 것 때문인지 군인들이 아주 모질게는 하지 않았고 위협과 협박은 했지만 모질게는 하지 않았고 그 당시 외부 강사로서 안흥모 씨라든지 안흥모 씨가 아마 그 당시 내무부 장관도 하고 경찰국장도 하고 그랬던 사람 같은데 그런 분이 와서 체제 옹호적인 그런 강연들 뭐 이런 것들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예, 군사훈련들 이렇게 하면서 그다음 20일 정도 있다가 이렇게 좀 나왔고 그리고 2학기가 이제 2학기 개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이제 선배들 대충 다 교도소 가고 이제 공주가 그렇게 학생운동의 경험이 사실은 체계적인 경험들이 거의 없다시피 한 이런 가운데 이제 제가 제일 선배격이 돼가지고 내가 스스로 학생운동을 공직적 공주사범대 학생운동을 계속 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그냥 그만두고 또 취업을 준비할 것인가 하는 갈림길에서 학생운동을 좀 결의를 했었습니다. 아마 79년 제가 공주사대 입학해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70년대 유신체제가 강화되면서 공주에도 그 진보운동, 학생운동을 통한 그 진보운동 그 선들이 충남대 쪽에서도 이렇게 연결이 됐고, 또 서울 쪽에서도 이렇게 연결이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학습도 같이 하고, 79년 말 이쪽 이렇게 경험인데, 80년 2학기 이후에 이제 비합법 서클로 민주화 봄 때 봄날 위에서 금강회라고 하는 서클을 등록을 했었습니다. 등록을 했는데 2학기 때 뭐 당연히 이제 지도교수 구하지 못해서 등록을 안 받아주고 우리는 공식적으로 해체를 하고 그 다음에 조직원들 간에는 학내에서도 별로 아는 척도 안 하고 학내에서도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렇게 하고 학습들을 하고 그리고 이 모임이 잘 크면 한 4학년쯤 되면 학생운동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이제 시위 정도를 하고 시위에 나서는 친구들은 이제 민중운동으로 들어가든지 이렇게 하고 또 그 나머지 사람들은 직업을 갖고 아마 이런 정도 계획이었는데 그 1년 뒤인 81년 여름에 이제 부여에서 수련회를 하고 아마 일주일 정도 모여서 농가에서 모여서 수련회를 하고 그게 이제 적발이 돼서 이제 그 소위 봉사대 금강의 사건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따지고 보니까 사실은 상당한 정도 추적도 하고 있었는데 농가에서 12월 1일 이렇게 모였다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정말 어설프고 웃었던 것 같고 근데 경찰들은 농가에서 신고가 들어와서 뭐 우리를 조사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고 쭉 이렇게 추적했던 거고 이제 우리 사건을 계기로 충남대도 같이 치고 충북대도 같이 치고 왜냐하면 선배들이 이렇게 조금씩 다 연결돼 있어서 같이 이렇게 동시에 충남에서 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그 당시 아마 신문에는 크게 내지는 일부러 내지는 않았던 것 같고 충남북 지역 학생운동만 쏴 이렇게 좀 일망타진을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사실은 조직 이름을 붙이고 한 것도 제가 좀 많이 이름을 좀 붙인 것 같은데 조직 없이 이름 없이 그냥 활동할 수 있으면 좋은데 뭔가 이름이 있어야 또 뭐 서로 변치 않고 잘 활동할 것 같길래 이름을 만들고 했었는데 그게 이적단체가 돼가지고 그 방구가 단체를 이롭게 하는 이적단체 그래서 이제 1심에서 구형 10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아마 느낌은 아마 2심 3심 가면 5년 3년 정도 받을 텐데 뭐 이제 그렇게 그런 경험은 없지만 대충 이렇게 해서 3년 정도 받을 텐데 그래도 혹시나 또 5년 나오면 어떡하나 10년 다 나오면 어떡하나 하면서 아 참 운동하기 참 힘들다. 겨우 1년 활동했는데 많아야 또 1년 활동했는데 1년 활동했다고 10년을 또는 5년을 3년씩 살으라고 하는 것은 이거 이래가지고 무슨 사회운동이 이게 가능하겠냐 이제 이런 생각들 하면서 야 여차하면 내가 20대 젊은 나이를 교도소에서 다 보내야 되겠구나 참 좀 비감한 생각도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20, 30 거치면서 아무튼 3년 받아서 1년 10개월 정도 살고 8.15 특사로 이렇게 좀 나왔었죠.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이제 공주에 와서 이제 사회운동을 알고 또 학생운동을 하면서 또 이제 그게 나를 그에 대한 대응을 한 건데 교도소 갔다 와서 갔다 오니까 이제 국가보안법 위반이 돼가지고 보호관찰이 돼서 고향 여수에 있을 때는 그야말로 일주일마다 경찰들이 한 번씩 와서 계속 소재를 탐문하고 이렇게 하고 가서 보호관찰 처분이 돼 있어서 그래서 영 좀 불편하더라고 해서 그냥 공주에 와서 생활했었는데 아마 그때 내가 나오고 나서 83년 지금 하반기가 그 유화 조치를 취했어요. 전두환이가. 그러니까 유화 조치를 취했던 것은 그 당시 83년 내가 교도소 막 나와서 다시들 모였을 때 분위기는 뭐였냐면 도시 게릴라라도 해야 된다.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왜냐하면 아마 그때 대학가에서 일부 시위들 하면 뭐 5분을 못 가고 경찰들이 학내 전부 깔려 있다가 뭐 유인물 뿌리면 바로 그냥 체포해 가고 그래서 아마 그때 옥상 공중에서 매달리고 저기 건물에서 매달려서 뭐 5분 10분을 더 버티고 이렇게 하고 아마 이런 것이 아마 대학가 있으면서 탄압이 계속되니까 도시계획이라도 해야 된다 막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팽배했고 사실은 그때 아마 유아지역지 없었으면 그 많은 재직생들 누가 툭 도시계획을 하자 하고 했었으면 아마 그대로 그냥 갔을 거예요. 그런 분위기가. 근데 사실은 그래서 그런지 유화 조치를 취하면서 재적생들 전원 다 복교시키겠다. 뭐 이런 조치를 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우리 대학생, 대학 재직자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학교로 그냥 쫙 갔고요. 그래서 공시사대도 아마 83년 하반기에 복교는 시켜주되 반성 뭐 이제 공식적으로 신문에 뭐 개전하는 학생들만 반성하는 학생들만 복교시키겠다 이런 방침을 신문에서 이제 공시사에는 또 발표를 하더라고요. 전두환 계엄 시절에 그러니까 5.18 직후에 많이 투옥됐던 선배들, 그다음에 저 같은 그 이후에 이제 학생운동 사건들 이런 사람들이 복교 대상이었는데 많은 선배들이 이제 복교할 때 저 같은 경우는 반성 문서는 못 들어가겠다 뭐 그 이제 그런 입장을 피력했는데 반성문 쓰고 못 들어갔다는 얘기는 굳이 내가 반성문 쓰고 들어가서 교사 굳이 하고 꼭 살 필요가 있겠냐 하는 이제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반성문 안 쓰고 같이들 모여서 뭐 복교 대책을 논의하는데 뭐 반성문 쓰지 않는 가운데 저는 그냥 복학을 포기했고요. 포기하고 이제 어디서 살 것인가 하다가 고향 가서 뭔가를 할 건가 아니면 내한테 사회운동과 학생운동을 가르쳐주면 공주에 살 것인가 아니면 다른 지역을 택할 것인가 하다가 사실은 공주를 택했습니다. 이제 공주를 택했던 여러 이유 중에 하나 제일 큰 것은 사실은 좀 고문휴유증 그게 좀 저한테는 제일 크다고 봐요. 그렇지 않았다면 아마 노동운동이 농민운동이든 그 당시 많은 선후배들이 또 시도를 했었으니까 그쪽으로 갔었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그렇게 좀 치열한 운동도 못하면서 복학도 뭐 이렇게 좀 안 하고 했던 것은 별로 썩 잘한 선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좀 자존심 하나로 그냥 공주에 살면서 좀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공주에서 그 사회과학 서점을 좀 하기로 했고 그때 결혼도 결혼을 같이 했었습니다. 하고 같이 지역에서 사회과학 서점을 하면서 지역에서 좀 진보적으로 살 것을 이렇게 좀 고민을 했었죠. 그 중에서 충남에서 재적생들 중심으로 충남 민주운동 청년연합이라고 하는 단체가 만들어지고 충남 민주운동협의회 이런 연대단체도 만들어지고 하면서 제가 이제 충남 민청 청년단체 활동을 같이 하면서 공주 지역에서 85년에 충남 지역 총학생회들 포함해서 그러니까 재적생들 총학 청년단체 총학생회 당시 활동한 데 포함해서 공주사대에서 우금티 일영타까지 그 마라톤했던 좀 기억이 있고 이제 86년 들어서 전국적으로 87년이 대통령 선거 시기여서 간선제에 의한 7년 단임의 선거 시기여서 86년부터 헌법을 바꿔야 한다고 하는 흐름이 좀 전국적으로 좀 있었어요. 야당과 지하단체에서 같이 그렇게 할 때 86년에 4.19로 기억하는데 4.19쯤에서 전국적으로 순회하면서 야당과 지하단체가 같이 개헌연판식을 하고 개헌 요구를 하는 그런 시위 집회들을 했었는데 그때 대전에서 대전 충남 개헌을 위한 본부를 결성을 하고 집회를 하고 시위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때 좀 깜짝 놀랐던 것은 대전에서 사실은 전두환이 계속 포갑 상황 이런 것만 보다가 야당 주도로 또 재단체 같이 해서 개헌연판식을 했는데 그때 아마 대전의 체육관에서 행사가 끝나고 시내 가두행진을 들어가는데 순식간에 거리에 물결이 도로에 사람이 도로 끝이 안 보이더라고요. 꽉 채워버려서 아마 수만 명, 1, 2만 명 이상이 꽉 채워버려서 저도 이제 그런 광경은 처음 봤는데 그야말로 포갑을 이렇게 누르고 일체의 어떤 것들이 정말 힘들고 정치활동들이 힘들었는데 순식간에 좀 그 정도 분위기가 이렇게 돼서 그거 청년단체에서 그 집회 시위를 주동하기로 했었는데 저도 주동 책임 하나로 해서 그때 다시 한번 1년 실형 받아서 교도소 좀 다시 한번 좀 들어갔었습니다.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바로 87년 6월 항쟁 직전이었고 아마 5월 31일 정도 제가 나온 것 같아요. 87년. 그래서 6월 항쟁 직전이었고, 공주에서도 6월 항쟁 시위에 좀, 그 대학가와 시민 시위에 좀 같이 참여를 했고, 근데 6월 항쟁이 되면서, 좀 부분적인, 그, 좀 유화 조치들, 민주화가 되면서, 공주 농민회가 89년에 결성되고, 또 정교조 공주지에도,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과 함께 89년에 이렇게 결성이 됩니다. 결성이 되면서, 그 즈음에서 그 지역 청년회를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청년회를 했던 것 같아요. 아마 88년부터 청년회를 시도를 하면서 대중적 모임으로 영화 사랑방 이런 걸 좀 했었는데 썩 잘 되진 않았어요. 잘 되진 않았고, 89년에 지역 사람들과 만나는 방법으로서 그 문화를 좀 활용해보자. 뭐 아이디어는 저 아이디어는 아니었는데 그 아이디어를 받아들여서 지역에서 문화공간 우리 사랑을 만들어서 지역 성인들, 노래 모임, 뭐, 풍물 모임, 또 다른 탈출 모임, 이런 것들 했었고, 그 다음에 청소년 풍물 모임, 또 뭐, 노래 모임, 이런 것도 아마 두선에게 있었는데, 그 당시 그 89년, 90년 이때는 정말 뭐, 서로 간의 필요에 의해서 그냥 순식간에 다 조직이 됐어요. 순식간에. 그래서 그런 모임들을 80년 후반, 90년 초까지 좀 이제 그런 모임을 제가 좀 했던 것 같고, 지역에서, 공주 지역에서 그동안 이제 정교조 농민회, 공주대학 총학생회, 또는 공주교육대 총학생회가 자주적으로 만들어지면서, 80년 중반에는 공주에 전문대학교가, 간호대학교가 있었는데, 6월 항쟁 때 지역에서 민주쟁취 국민운동본부 공주 시집을 만들 때, 그때 제가 최근에 이렇게 명단을 보니까 공주전문대 총학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아마 학생회들이 자주적으로 다 만들어진 것 같아요. 87년 민주쟁취 국민운동본부 공주 시집이 만들어질 때 제가 좀 사무국장 역할을 했고, 또 그걸 만드는데 좀 그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정교조 농민의 총학생회가 농활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교류들을 하고 그럴 때, 90년, 92, 3년에 그 지역에서 공명선거 협의회, 뭐 공선협의라고 그러는데 그런 활동들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그 활동을 통해서 10개 단체, 20개 단체 그 연대 모임들 계속 했었고, 그리고 93, 4년에 전국적으로 동학농민혁명 그 100주년이 되면서 그 재조명들이 있을 때 공주에서도 그 기념사업 단체가 결성이 됐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좀 사무국장 뭐 이런 역할을 맡아서 해오다가 96년에 공주 지역에서 지금 이제 공주 현지 활동하고 있는 공주민협입니다. 아마 그 당시는 공주사랑 시민단체 협의회라고 해서 뭐 그런 이름으로 조직이 됐었는데, 지역의 양심적인 유지들, 즉 의사, 약사, 교수들까지 같이 하고, 정교조 농민회 등 이런 진보단체가 같이 하는 이런 활동, 그 단체를 96년 초에 출범을 했었어요. 그런데 아마 그때 의사, 약사들까지 좀 결합됐던 것은 저희들도 그때가 좀 처음이었는데, 아마 90년 초에 공선협이라든지, 우금티 기념사업회 이런 연대활동들을 하면서, 그 좀 양심적 유지들이 자기들도 활동하고 싶은데 그 수구 쪽에는 끼기 싫어서 아마 그래서 그쪽에서 먼저 좀 요청이 있고 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좀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지면서 지역에서 그 당시 이제 지방자치 시기가 되면서 지방자치 후보는 내지 못하고 시장 국회의원 후보들 초청 정책 토론회 그 다음에 선거 끝난 뒤에는 다시 불러서 정책 토론회 이런 것을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공주 지역에서는 그게 좀 잘 진행이 됐었거든요. 진행이 됐던 이유가 지역 유지들이 끼어 있어가지고 진보단 농민의 정교조만 끼어 있었으면 그냥 무시해버려도 되는데 사실은 많은 지역에서 불발했거든요. 농민의 정교조 쪽에서만 주로 활동하는 쪽에서는 그냥 안 가버리고 다 불발이 됐었는데 공주 지역에서는 유지들이 좀 끼어 있어가지고 마지못해서 이렇게 다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잘 그런 연대운동 움직임 흐름들 움직임들을 잘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 99년쯤에 99년에 공주 민주당 체협의회가 재출범을 합니다. 그 이유는 아마 96년부터 만나왔던 그 지역 유지들이 아무래도 정교조 농민회 등 저희 우리들하고 만나는 게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왜냐하면 자기들도 실력이 있는데 굳이 번거롭게 이 사람들하고 같이 만나는 게 좀 그런 느낌이 있었고 거기에다가 또 하나 그쪽 일부 사람들이 소위 이제 그쪽 사람들한테 위원장, 뭐 운영위원장을 다 주고 사무국장만 저를 맡았는데 예를 들면 저하고 상의 없이 제가 이제 사실은 정교조 농민회나 진보단체를 대변하고 있는데 상의 없이 이쪽에서 결정해서 여러 가지 사업부를 해버리고 그 다음에 결정적인 거는 그때 자민련, 심대평 등의 자민련이 충남에서는 김종필등이 압도적이었는데 그때 아마 지방선거가 끝났는데 지역신문에 그 공주민주단체협의회 이름으로 뭐 민심은 천심입니다. 당선을 축하합니다. 이런 광고를 내버렸네요. 근데 그 반대인 하다못해 그 예를 들면 이제 농어민 후계자 쪽에서는 어떤 광고를 냈냐면 이러이러한 정책을 해 주십시오. 그 뭐 자민련 당선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건 간도 쓸개도 없이 민심 천심입니다. 하고 이렇게 이제 내버려서 저한테까지 상의했으면 그런 정책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뭐 축하한다고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 광고를 딱 본 뭐 농민회에서 정성 선생 이게 뭐야? 자네가 당신이 그랬어? 아니요, 저하고도 상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저기 시 쪽으로 자민련 쪽으로 기울어지면서 좀 엇박자가 나더라고요. 엇박자가 나서 제가 물러나는 걸로 해서 활동 중지를 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재출범을 반년 뒤에 재출범을 했는데 재출범을 하고 지역 이제 대표를 진보 쪽에서 교수님을 좀 모시고 다시 재출범을 했는데 그 중에서는 그쪽에서 싹 빠져버리더라고요. 빠져버려서 그렇게 정리하고 우리가 이제 같이 연대도 했는데 끝까지 견인 못한 능력이 없는 거죠. 견인하지 못한. 그렇게 해서 이제 99년부터 뭐 정교조 농민의 우금티 기념사업회 등등등 아마 10여 개 이상 단체들이 모이는 연대단체 1년에 몇 번씩 행사들을 이렇게 하면서 좀 했었고요. 그 이후에 지역에서는 효순이 미순이 사건, 그 다음에 FTA 대응, 그 다음에 2008년 광우병, 올해 들어서 세월호 촛불까지 지역에서는 뭐 끊임없이 예, 조금씩 이렇게 대응을 해온 것 같습니다. 대응을 해왔고,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아마 이제 공주에서 몸 담으면서 생각했던 것은 공주라는 곳이 대한민국을 바꾸진 않는다. 그러나 공주에서 어떤 공주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뀌지 않겠는가. 내가 조그마한 노력들을 한다면 나처럼 노력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구석구석 있을 것이다. 그럴 때 아마 대한민국이 바뀌지 않겠는가 하는 심정으로 뭐 살아왔다는 좀 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운동 이론에 대한 공부들은 대학 다니면서 잠깐 하고 80년 후반에 여러 NL 서적이나 이런 것들이 막 자유롭게 해금될 때 그때 잠깐 보고 아마 논문 몇 편만 보고 더 이상 공부는 안 했고 뭐 별 필요도 없는 것 같아서 안 했고 안 하면서 그러나 한겨레 신문 정도는 쭉 이렇게 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제가 살아왔던 게 하나는 이제는 민중 세상이 돼야 된다. 노동자, 농민들, 일하는 사람들 세상이 돼야 된다. 그래서 모든 사회운동이 일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사회가 나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자, 농민의 중심에 운동이 되어야 된다. 내가 비록 혹시 노동자, 농민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민중운동을 강화하는데 민중운동 주변에서 함께하는데 연대운동을 해야 된다고 하는 심정으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것도 아마 80년 후반까지 가볍게나마 공부했던 그 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힘이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지역에서 사실은 다양한 그 모임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양한 모임을, 사람이 모일 수 있는 모임이면 무엇인가를 거의 다 했던 것 같고요. 예를 들면 문화 모임부터 시작해서 풍물, 그 다음에 뭐 탈춤, 노래 모임까지도, 노래 모임도 했었고요. 지금도 이제 공주 지역에서는 문화공단 의상에서 풍물 모임이 남아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모임에서 손뗀 지는 오래됐는데 풍물 모임이 남아있고, 제가 그 모임을 하면서, 그게 89년 정도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모임을 하면서 어떤 원칙만은 지키도록 했었냐면, 그 보수단체가 불러도 가지만 진보단체가 불러도 간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전교조에서, 예를 들면 농민회에서 풍물 쳐달라고 부르면 안 가는 분위기도 있었거든요. 거기 왜 빨갱이 단체들이 왜 가느냐고. 그래서 근데, 그런데 이 문화공간 우리 사랑 금강풍물패는 보수단체가 불러도 혹시 가지만, 그러나 전교조 농민회가 불러도 무조건 간다. 이런 전통만은 확립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금티 기념사업회 또 행사 때 이렇게 같이 했고, 한동안은 지역에서 우금티 기념사업회도 지금도 그렇게는 모르겠지만, 지역에서 진보단체로 취급됐죠. 소위 빨갱이 단체 비슷하게 이렇게 취급돼서 그 잘 접근을 하지 않으려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다양한 좀 접근을 좀 했었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 학부모의 모임도 지역에서 지역 주변 사람들이 같이들 했었고요. 여성 모임들, 그 다음에 2000년 들어서는 생활협동조합, 바른 먹거리 주고받는 그런 운동도 되어 있어서 뭐 지금까지도 좀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80년 중반에는 지역에서 청년들이 공주에서 당시 세광교회, 기독교 장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쪽에서는 진보적인 기독교 장로의 청년회에 들어가가지고 대학 총학생회와 함께 그 청년회에 들어가가지고 청년회 중심으로 또 한동안 활동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지역에서 또 진보적인 또는 개혁적인 종교인들과 만나는데도 끊임없이 함께 같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역에도 지금 스님들, 그 다음에 목사님들, 또 그런 목회자분들하고도 유대를 가지고 있고요. 근데 아마 저는 진보운동을 하고 개혁운동, 진보운동을 하는데 이런 다양한 계층들과 만나는 것은 반드시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지금 아마 지금 우리 사회 아주 일부 운동권에서는 오로지 노동운동만 해야 되고 나머지 운동들은 다 배격해야 되는 뭐 그런 운동이라고 하는 경향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저는 지역에서 광범한 각계각층과 만나는 그런 운동을 해왔고, 그 노선이 옳았던 것이라고 저는 지금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다양한 모임, 그 다음에 그 폭넓은 연대, 뭐 이런 부분을, 이런 운동들을 지역에서 해왔었고요. 그리고 농민회는, 공주 농민회는 예를 들면 89년에 결성됐는데 아마 2000년 초반, 중반까지 지역운동 구심으로서 다른 운동을 선도해서 정말 앞장서서 잘 나섰습니다. 2000년 중반이 돼서 그 89년에 전교조가 결성되고 2005년에 지역에서 공무원노조가 결성되고, 그리고 2004년 5년에 당시 한국노총 소속이었던 시민교통노동조합이 그 장기 몇 달에 걸친 장기들 파업을 하고 그러면서 지역에서 그 이 시민교통 노동조합 파업 활동이 같이 이렇게 좀 같이 연대하기도 했고,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2009년에 공주 민주단체 협의회 내에 노동조합들이 민주노총 노동조합들이 몇몇 들어와 있었는데 거기에 명주원 노동조합이 사측으로부터 탄압을 받으면서 명주원 노조 탄압에 연대하면서 민주노총 공주시위원회가 활동을 합니다. 민주노총 공주시위원회가 활동을 했고, 민주노총 공주시위원회에서 공주시에 그 노동상담소 등 장소를 요구해서 작년에 2013년에 시와 시의회를 통과해서 정식으로 조그만 사무실이나 이렇게 좀 받아냈고요. 민주노총 공주시의 활동과 함께 공주에서 노동상담소를 같이 좀 개소하고 지역에서 좀 적극적인 노동상담 활동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성과는 좀 많지는 않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지역 노동 주민들과 같이 만나는 그런 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그동안 공주 지역에서 그 연대운동을 하면서 그 뭐 한계도 참 많이 있습니다. 작년 올 초인가요? 올 초에 겨울에는 충북 김천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더라고요. 연락이 와서 전화상으로는 하는 얘기가 전국에서 지금 연대운동이 제일 잘 되고 있어서 당신을 초청하니까 좀 와달라고. 그래서 이제 막상 갔더니 전국에서 제일은 아니고 경상북도에 그러니까 충북 김천이 2005년까지 또 연대운동을 몇 년 했었는데 연대운동은 흐름이 또 깨진 모양이에요. 깨졌는데 이번 올해 들어서 철도노조 파업 연대하면서 다시 한번 연대운동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이제 연대체 결성을 하면서 외부 연대체 활동하는 지역단체들 사람을 좀 찾다 보니까 경상북도에 지금 그분 얘기로는 연대활동 지역 연대체가 굴러가는 곳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네요. 경상북도에. 그러니까 각 전교조 농민회니 뭐 이렇게 각 활동을 하는데 지역 연대활동 되는 곳은 하나도 없대요. 경상북도에. 그래서 이제 충남북까지 이렇게 뒤지다가 아마 충북에도 어디 한 군데 연대활동이 좀 잘 되는 곳이 있다고 하고 그래서 충남에서 찾다가 공주를 찾았다고 해서 가서 지금 그래서 아무튼 그 중부권 일부에서 연대활동을 잘하는 모범으로서 공주가 이렇게 초청받기도 했다는 말씀 좀 드리고 그런데 사실은 항상 부족하죠. 저기 연대의 어떤 깊이가 참 부족합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대표자들 중심으로 활동이 되고 있고 대표자가 좀 바뀐다든지 또는 대표자가 연대활동에 의욕이 없다 그러면 그 단체는 거의 연대가 안 돼버리고 안 돼버리는 그런 좀 상당한 낮은 수준의 그 연대활동들이 이렇게 좀 되어오고 있는데 되어오고 있고 정치적 수준도 그렇게 높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연대의 깊이들 대표자 중심만이 아니라 회원 중심으로까지 진보 단체들 회원들이 같이 좀 만날 것인가 이런 문제 또 정치적 수준들 진보 단체가 진보 세력이 정말 시정을 운영하고 대한민국을 운영할 만한 그런 능력을 갖는 그런 정치적 수준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 보수들한테 그냥 지역 살림도 맡기는 거겠죠. 우리 박근혜 씨한테 살림도 맡기듯이. 그래서 그런 정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좀 실력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참 미흡하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 그걸 어떻게 그런 문제를 극복하느냐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작년에는 공주 지역에서 이제 진보 활동들 공주 민혁 그리고 민주노총 공주 시원회 또 노동 상담소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개별 단체들이 또 자기 사업들 하고 또 연대해서 사업도 하고 이렇게 됐었습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 한 1년 동안 지역에서 저기 영어 모임을 좀 했었거든요. 영어 회화 모임을. 웬 생뚱맞은 영어 회화 모임이냐라고 할 때 사실은 우리 쪽에서 지금 이렇게 활동하면서 청년회 쪽에서 영어 강사 할 만한 자질 있는 청년이 있고 그 다음에 국제연대도 하고 하면서 지역에서 영어의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사실 강사가 있고 약간의 수요가 있을 때 사실은 뭐 저도 좀 영어 공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대여섯 명 모여서 한 1년 정도 유지하다가 얼마 전에 좀 깨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그 모임이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모임 하면서 주 1회 정도, 2주 1회 정도 주일에 모였지만 지역의 학부모회나 어린이집 시민연대 아주머님들 핵심 아주머님들하고 또 한 1년 정도 만났거든요. 영어로 만났지만 한 달에 한 번 만나고 두 번 한 번 만나려다가 영어로 만나면서 서로 조그마한 생활상들 이렇게 공유하고 그러면서 한 1년여 만났기 때문에 그 만남이 지금도 깨어졌다 하지만 지금 지역에서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서로 좀 믿음을 주고받는 그런 사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부문이든 지역이든 그러니까 아무튼 사람이 많이 좀 만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깊이를 폭도 넓히고 깊이를 넓힐 것인가 정치적 수준을 높일 것인가 이런 좀 고민들을 좀 해야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좀 얘기가 좀 길었죠. 뭐 이 정도 좀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좀 빠진 부분도 있습니다만 말씀을 좀 드리고 혹시 뭐 공유할 만한 사항 질문 있으시면 학생, 농민, 농민의 강화, 지역의 연대의 중심. 예, 또 그 활성화되는 그 이제 계급이나 계층들의 그런 운동이 예를 들면 농민 운동이 또 어떻게 예를 들면 노동 운동의 발전에 기여하고 추동했는가. 그러니까 지역 시민사회 단체들의 형성과 발전에 어떻게 또 역할을 해냈는지. 그러면서 전체가 어떻게 또 같이 연대의 틀로서 묶이게 되어 가는 과정. 이런 부분에서 좀 그 말씀을 좀 들었으면 하는. 예. 그러니까 아마 이제 공주가 지역에 있던 진보 흐름은 대학에서 있었던 것 같고요. 70년 후반, 80년 초까지 대학에 있었던 것 같고 대학에 있었다고 보여지고 대학 재적생들이나 재적생들이 이제 생기면서 공주에서 막 80년 중반에 기독교 농민의 충남 기독교 농민의 사무실이 이제 공주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두 명 또는 세 명의 소위 학생운동 했던 친구들이 공주에 내려와서 공주를 중심으로 기독교 농민을 충남에 이제 조직하기 하려고 좀 하고 있었고요. 저도 이제 공주에 같이 있었으면서 그때 만났었는데 그러면서 공주 농민회 또는 충남 농민회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공주 농민회가 아마 2000년 중반까지는 지역에서 헌신적으로 참 촛불을 해도 항상 농민회 사람들 10명이 기본적으로 채워주고 거기에 교사들 뭐 이렇게 약간 학생들이 채우고 해서 2000년 중반까지 정말 좀 헌신적으로 좀 활동을 해왔었는데 사실 지금은 농민회가 지금 연대단체에도 안 들어와 있거든요. 어느 날 탈퇴를 했습니다. 김치철 선생님이나 서만철 후보 이렇게 예를 들면 뭐 진보개혁 후보와 보수 후보를 이렇게 다룰 때도 확실히 지지도 못하는 정도 상황까지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 그 농민회와 활력이 있을 때 전교조 농민회 그 다음에 대학교 총학생회가 이제 농활로 1년에 한두 번씩 계속 교류를 하면서 그 힘도 지역에서 연대운동 힘이 참 컸다고 봅니다. 그와 함께 지역에서 80년 후반 90년 초 이제 공정선거 감시단부터 87년 또 공산협 활동 우금티 기념사업회 활동하면서 10개 단체 이상 이렇게 계속 모이는 연대운동체가 96년에 공주사랑의 시민문을 만들어지고 그게 지금까지도 활동가가 있을 때는 좀 붙들고 있을 활동가가 있을 때는 잘 되다가 또 그걸 매개하고 할 수 있는 활동가가 없으면 약간 소강 상태도 되면서 지금까지 왔고 지금까지 공주 지역에서 아무튼 그 김미복 씨가 민주노동당 이름으로 2000년 중반부터 또 활동을 좀 이어줬고 또 최근에는 한준희 씨가 그 지역 연대운동을 쭉 잇고 있어서 지금까지 또 연대운동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저도 이 얘기는 다 했지만 혹시 연대운동을 제가 혼자 지금까지도 다 하고 있는 것도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겠죠. 저도 이미 나이 먹어서 연대의 기본 뜻에 동의는 하지만 이 모임 저 모임 다 나가진 않고 제가 꼭 좋아하는 모임만 골라서 나가는 동의는 하지만 지금 그런 에너지가 돼가지고 지역 활동가가 좀 꼭 필요하고 그 활동가가 있을 때 연대 모임이 잘 되고 활동가가 없으면 잠시 소강 상태에서 좀 거치기도 하는 게 지난 경험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저기 잘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연대 운동 그러니까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연대 운동의 모범인 것 같고요. 근데 그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없는 건 없는데 서로의 연대라든가 이런 거는 좀 상대적으로 형식적이고 좀 많이 약한 편인데 그래서. 예전에 활동했을 때 이렇게 사람들 만나봤을 때 그 이유가 뭔가 좀 봤더니, 그러니까 그 예전 80년대부터 이어져 왔던 그 같이 부딪히는 과정 속에서 그 어떤 중요하게 좀 뭐라 그럴까 분화되고 이랬던 시기에 겪었던 감정의 골 같은 게 굉장히 깊어서 지금까지도 그게 그게 이제 안 되더라고. 아니, 이건 안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 혹시 그런 비슷한 경험이 혹시 없으셨는지, 그리고 있으셨다면 좀 어떻게 좀 극복하는 과정을 겪으셨는지, 연대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자세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공주에서도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농민에 떨어져 나간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아마 겨울 같은 경험일 것 같은데, 민주노동당, 그동안 같이 활동하다가, 민주노동당이 둘로 쪼개지면서, 그때, 일부 소수 사람들이, 민주노동당 말고 또 뭐가 있었죠? 그쪽으로 소수, 만에 한 두 명들 이렇게 나가면서, 두 사람 이렇게 나가면서, 사실은, 대다수는 그냥 민주노동당으로 이렇게 왔었는데, 나가면서 그쪽들하고 사실은 안 만나지더라고요. 안 만나지고, 또는 그쪽들이 그렇게 활동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제 그런 측면이 있지만, 그래서 만나지질 않아서, 그때 아마 그 어떤 선택 때, 그 감정을 고려하는 게 사실은 좀, 그 전까지는 정말로 그냥 한번더 얘기하고 뭐 하면서 계속 이렇게 안아왔었는데, 그 순간은 어느 순간 딱 갈라지니까, 나는 더 이상 그 사람한테 어떤 충고도 이제 할수 없구나, 또는 무슨 제안도 할수 없구나, 이런 감정이 들어가지고,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하면서, 들어서 이제 더 이상 사실은 갈라져서 지금도 뭐 회복이 되어 있지는 않는 뭐 그런 상황이라는 걸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런데 계속 끝없이 폭을 넓혀야 되는 것은 그게 원칙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와 함께 또 하나 지역에서 더 이상 만나면 안 되는 세력들도 좀 경험을 해서 더 이상 이제 인간 취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어서 여러 차례 경험을 했었는데 정말 어느 날 뚝딱 나타나서 활동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어느 날 자기 조직에 들어오라고 그래서 너가 좀 속으로 활동을 잘하면 나 당연히 관심을 가질 텐데 말하는데 그러니까 저가 안 되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을 계속 자기 조직으로 끌어들이려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활동은 안 하면서 그거 외에 일하기라고 안한 거라든지 뭐 여러 가지 몇 건들에서 속이고 되어 가지고 거짓말도 하고 그런 적이 뭐라 그러나 활동하지 않고 사람과 민중과 만나지 않고 자리 차지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자기 조직에 들어오지 않으면 어떠한 자리도 주지 않고 제가 지금 전교조 쪽 얘기를 안 했네요. 얘기를 좀안 했는데 제가 이제 2000년 초에 이제 교직 발령 들어갔었는데 저도 이제 생각은 뭐 NL 쪽 사고니까 당연히 교직에 NL과 PD 두 모임이 있는데 나도 당연히 NL 쪽뭐 모임이지 하고 이제 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날 교직에 들어가서 1, 2년 지나지 않아서 선거를 하는데 전국위원장 선거도 선거를 하는데 선거 끝나고 두번 다시 안 만날 사람처럼 막양 진영에서 지나쳐 가지고 이게 내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나 이런 게 아닌데 하면서 사실은 그때 이렇게 한 발을 빼게 되더라고요. 빼게 되고 그쯤에서 지역에서 충남 전교조도 한 3, 4년, 2, 3년 사이에 선거 끝나고 나서 한 선생님이 음독을 하고 위세척을 하고 다시 살아났는데 음독을 할 정도로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게 2, 3년 사이래요. 그러니까 서로 막 그렇게 갈등 관계를 가진 게 많지는 않고 이제는 그래도 정파로서 정책 대결한다고 했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권력 차지하는 이권 이전 투가 돼버린 게한 2, 3년 사이래요. 그러면서 사실은 저는 어느 조직에도 못 들어가고 그다음에 NL이라고 하는 조직이 어느 날 보니까 사실은 친노 세력들이고 민주당 세력이고 근데 친노 NL이 진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NL을 가장한 NL인가 친노인가 민주당인가 잘 모르겠다 하면서 이제 뭐 그런 조직에 그렇게 흔쾌히 들어갈 수도 없고 또뭐 들어오라고도 하지 않아서 들어가지도 않았지만 사실은 제가 이제 전교조 쪽에 어느 쪽도 들어가서 활동할 수 없는 가운데 사실은 진보노동자를 만나면서 이 조직만이 내가 선택할 수밖에 없다. 지금 2011년 결성하면서 지금 비록 미미하지만 그러나 이 조직만이 그 우리 사회 진보운동을 우리가 핵심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을 하고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조직 중심으로 끊임없이 대동단결하고 가족주의가 아니라 그 자기 조직에 안 들어오면 대의원도 지역 대표도 아무것도 전혀 시키지도 않습니다. 전교조에서 주지도 않아요. 고려 대상도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공주만 하더라도 많아야 다섯 명 정도 활동가인데 지금은 저 들어들었지만 네다섯 명 활동가들끼리 여기 안에 안 들어오면 아무것도 안 시켜줘요. 핵심적인 역할을. 근데 저는 이제 충남에서 그때 그 통합운동이 있어서 공주에 선거하러 오지 말아라. 경선하러 오면 뭐 투표하면 싹 불질러 버리겠다. 투표용지를 불질러 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아마 이제 홈페이지에 올린 선생님도 있고 그랬는데 선거 운동하러 오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속에서 전교조 대표를 공주에서 한 3년 했었는데 저는 전파와 관계없이 선생님들 그냥 열심히 만나고 만나보면 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전파적 만약 색깔을 갖고 있으면 어떤 선생님이 모임에 잘 안 나오면 내가 대표 만나서 잘 안 나오는 모양이다. 다들 또 이렇게 오해하고 서로 그게 또 앙금이 쌓이고 근데 만나보면 다 똑같고 안 오면 가서 만나고 그렇게 해서 한 3년 이렇게 좀 운영했던 경험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그 과거에 미워했던 사람도 근데 경기도 걔들은 지역에서 활동한다 그러면 좀 반성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뭐야 자기 말 안 듣는다고 당대표를 폭력할 거냐. 선거에서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데 그대로 좀 순응을 해야지 그거 질 것 같으니까 폭력으로 깽판 내버리면 그건 다시 한번 그 신념을 한번 입장을 물어보고 지역에서 좀 활동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 그냥 어영부영은 도저히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아무튼 다시 한번 끝없이 폭을 넓혀서 좀 만나야 된다는 건 틀림이 없고 근데 아마 저도 좀 옛날 사람이 되어서 과거에 미워하는 사람들을 별로 만나고 싶지 않아가지고 새로운 세대들이 미워하는 감정이 없는 사람들이나 또 힘차게 좀 만나야 될 그 힘이 필요한 것 같아요. 벌써 선입견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지금 제가 살아온 경험으로 사람은 몇 번이고 용서해야 된다고 그러나 몇 번이고 사람이 또 바뀌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그 얘기를 듣던 것 같고 단죄를 해버렸으면 이제 더 이상 못 만날 수도 모르는데 좀 더 큰 역할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몇 번 속고도 몇 번씩 속고도 계속 또 좀 만나는 것도 자기가 속임을 당하지만 않으면 되니까 만나볼 좀 필요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경험적으로 좀 해보게 됩니다. 저기 잘 답변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잘 됐습니다. 예, 네, 저기 아무튼 폭넓게 만나야 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 종파 짓거리하고 패거리 짓거리하고 가족적으로 지네 패거리끼리 운동하는 이것은 더 이상 운동 발전이 없죠. 우리는 진보 노동자회가 코리아 현대가도 발전한다면 끊임없이 우리를 확대할 수 있는 거죠. 끊임없이 저기 같은 생각을 가지면 계속 같이 연대하고 아마 공직 지역에서 이 민주단체 협의회가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활동을 해왔던 것은 끊임없이 폭을 넓으면서 사람도 이렇게 받아들이고 좋은 에너지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이렇게 저기 여기까지 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 가족 중심으로 패밀리 중심 활동이 아니라 우리가 공조직을 지향하면서 지역의 지역사회의 뭐 대안 세력으로서 지역사회 대한 정치 세력으로서까지 끊임없이 자기 폭을 넓히는 이런 그 시민사회단체 이런 목표를 할 때만이 그 진보단체도 뭐 살아남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마찬가지로 노동자 정치조직이든 또 정치조직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공조직 중심으로 끊임없이 그 대중과 함께 이렇게 종파 패권짓 말고 이렇게 해야 운동에 희망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마 종파 패거리들이 권력을 잡는다면 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운동권 독재 밑에는 또 살고 싶지 않다. 운동권 독재 밑에. 그 운동권 전두환 노태우도 싫어서 그 저항을 했는데 운동이라는 굉장한 독재 밑에서 글쎄 눈꽃만한 먹거리는 좀 줄지 모르지만 정말 자유로운 개인 간의 어떤 소통 이런 자유로운 발전을 막는 그런 운동권 독재가 어떤 상태일지 모르지만 그런 독재 밑에 또 다르게 살고 싶지 않은 생각인 것처럼 죽어도 없습니다. 아마 여기 진보노동자회 또는 코일의 연대는 뭐 우리 저기 뭐 저희들은 뭐 문제점은 서로 있겠지만 항상 대화와 토론으로 이렇게 모든 문제를 그 한 단계 좀 높은 수준에서 계속 이렇게 풀어나가는 그런 장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